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3일 러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를 비롯한 11개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군중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 선출된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즈음하여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